Lift Your Up. 매주 월요일 당신이 몰랐던 성공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여기는 스타트 유어 업입니다. 1976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봉진. 빈센트 반고흐와 같은 화가를 꿈꿨던 이 어린 소년은 커서 기업가치 4조 원대의 거대 기업을 일군 수장이 됩니다. 오늘은 모든 자취생들의 마음의 고향이죠. 배달의 민족의 이야기에 대해 나눠볼게요. 자취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매끼니를 직접 해드시나요? 저는 어젯밤에도 귀찮음을 이기지 못하고 밤늦게 배달의 민족을 켰답니다. 오늘은 이미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우리 민족, 한민족을 더 끈끈이 엮어주는 배달의 민족의 성공 스토리를 나눠볼게요. 배달의 민족의 창업자인 김봉진 의장은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그는 빈센트 반고흐처럼 살아생전에는 빛을 보지 못해도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사랑하는 전형적인 화가의 인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김봉진 의장의 부모님은 화가라는 직업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화가를 꿈꿨던 소년은 공고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림에만 흥미가 있었던 어린 김봉진 의장은 공고 진학 후 학업에는 큰 소질을 보이지 못했다고 해요. 그는 42명의 학생 중 40등을 할 만큼 최하위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여담으로 41등과 42등을 한 두 학생은 축구부 학생이었다고 하네요. 고등학교 졸업 후 그림에 대한 아들의 꺾을 수 없는 열정에 그의 부모님은 그를 미술학원에 다니도록 허락했습니다. 놀랍게도 김봉진 의장은 서울예술대학교에 합격해 졸업 후 디자이너로서 사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디자이너로 경력을 쌓은 김봉진 의장은 드디어 첫 창업에 도전합니다. 모아둔 전세금까지 탈탈 털어서 2억을 마련했고 수년간의 디자인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의 한 가구점을 차리게 되죠. 감각적인 가구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갤러리에 온 것 마냥 사진만 찍고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았다는데요. 이렇게 첫 창업을 실패하면서 김봉진 의장은 예쁜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구점의 실패로 빚까지 안게 됐지만 김봉진 회장은 창업의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국내에 아이폰이 막 출시되고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봉진 회장은 거리를 어지럽히는 음식점 전단지들을 모바일 앱으로 한 대 모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개발자였던 친형, 그리고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기업, 우아한 형제들을 창업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김봉진 수장을 포함해 6명의 직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직전 가구점 사업에서 전세금까지 모조리 써버렸기 때문에 자본금이 전혀 없어 이들은 주중엔 각자 집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카페에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해요. 지금은 배민의 업체를 등록하려면 음식점에서 스스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하지만 초창기에는 입점 가게를 모으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길거리에 나가서 전단지를 모아야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전단지를 모으기 위해 아파트 대문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오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발로 뛰어야 했던 초창기, 우아한 형제 측의 성실성을 알아본 투자회사 본 엔젤스가 기업에 1억 원의 초기 투자금을 지원하고 이때부터 배달의 민족은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수많은 새로운 난관들을 극복한 후 현재 배달의 민족은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국내 배달앱 1위 자리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말 배달의 민족은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에 무려 4조 7천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매각됩니다. 해외 기업으로의 매각은 우리를 포함한 국내 배달의 민족들이 조금은 아쉬워할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봉진 수장은 브랜드가 많이 성장한 만큼 로봇이나 해외 사업으로 기업을 키워나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어요. 글로벌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배달의 민족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장은 평소 여러 경영인들의 책을 읽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책들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회사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 아니고 고객 창출이며 고객을 창출하면 이익은 자연스레 따라온다입니다. 그는 고객을 포함해 기업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과의 밸런스를 중요시합니다. 기업 운영진, 음식점 사장님, 고객, 그 어느 한쪽에도 이익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식업계 중 배달의 민족 앱을 잘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80%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했다고 답한 동시에 기업의 규모와 앱 이용 고객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 추구한 것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을 꾀하는 배달의 민족의 성구안이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죠? 평범한 흙수저에서 국내 배달앱 시장을 이끄는 최고의 기업이 된 배달의 민족의 성공의 원동력은 남다른 꿈도 기발한 창의력도 아닌 꾸준한 노력과 실행력이었습니다. 김봉진 의장은 창업 도전자들에게 막연한 꿈을 쫓기보단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길 조언합니다. 오랜 시간 노력해야만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연결돼 경험도 인맥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엔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할 브랜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이현지, 저는 박선민이었습니다.